달콤한 미소 내게 내게 말해 속삭이든 내 귓가에 말해 Don't be like a prey Smooth like a snake 벗어나고 싶은데 내게서 떠나 떠나 떠나줘 내게서 떠나 떠나줘 뭐라도 나를 뭐라도 날 구해줘 헤어날 수 없어 내 웃음을 돌려놔줘